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벌였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어제부터 경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퇴근길 지하철은 혼잡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의 주류 업체가 소주 가격을 임시적으로 동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유와 이로 인한 여론이 어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벌였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어제부터 경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 대상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입니다. 파업이 시작되면서 전체 지하철 운행률은 평상시 대비 80%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승객이 몰리는 퇴근 시간에는 비상 대기열차 7대를 준비하고 특히 승객이 많은 2호선과 3호선, 5호선에 임시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를 합쳐도 운행률은 평소의 87% 수준에 그쳐 혼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 중인 지하철을 피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예비버스 등 500여 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노사 간 협상 결렬에 대해 경고의 의미에서 진행되는 파업인데요. 따라서 오늘 오후 6시까지만 파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3%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번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명분 없는 파업에 타협은 없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해 악습을 뿌리뽑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틀간 짧은 파업에도 시민들 불편이 큰 만큼 노사 간 협상이 또다시 결렬된다면 더 큰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소주 참이슬 공장 출고 가격이 오른 가운데 주류 도매업체들이 소주 도매 가격을 당분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당장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도 500원에서 1,000원씩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국 종합 주류 도매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인상 요인을 흡수해 주류 도매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고가 인상으로 식당 소주 가격까지 오르는 도미노 현상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납품 가격이 그대로니 식당에서 술값을 올릴 명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류업계가 병당 출고 가격을 몇십 원씩 인상하면 도매상에서도 납품가를 높이고 결국 식당에서는 손님에게 500원에서 1,000원씩 올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도매가 동결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출고가 동결을 택했다라면서도 장기간 마진 축소를 감당하긴 어렵다 보니 내년까지 출고가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어제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등 소주 출고가를 평균 6.95% 인상했고 오비 맥주는 지난달 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6.9% 올린 바 있습니다. 11월 10일 허브스 브리핑에선 지하철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퇴근길 혼잡과 소주 도매가격 동결 소식에 대해 다뤘습니다. 내일도 헙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1도, 주말에는 영하권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남부지방에선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초겨울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구 여러분들께서 갑작스럽게 떨어진 기온에 감기 조심하시고 든든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민지, 아나운서 배윤, 그리고 엔지니어 윤리경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UBS